백자 끈무늬병. 조선 16세기 보물 1060호 서재식 기증. 조선 전기 백자병 특유의 풍만한 양감과 곡선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잘록한 목에 한 가닥 끈을 휘감아 늘어뜨려 끝에서 둥글게 말린 모습을 철화 안료로 표현했다. 단순하면서도 많은 여백을 남긴 여유 있는 묘사, 거침없이 그어내린 힘찬 선은 장인의 숙련된 경지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광주 관효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여백과 무늬에 절제되면서도 과감한 표현과 구성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까지도 느낄 수 있다. 굽 안 바닥에는 철화 안료로 니 히라고 쓴 한글이 있다. 그 뜻은 명확하지 않으나 1443년 한글 창제 후의 작품일 것으로 짐작해 한다.